People wondering why we love this H-I-P-H-O-P. Shit. Why we got so much Yasmin's culture. It was a new world. 평소에 그리 나신 학교적 기른 내게 심청이 만한가 다가와 내가 못 뜨던 새 눈을 뜨게 해내 boy. People keep asking baby why you love that hip hop shit. 그럼 나는 말해 이유는 원래 없어 cause it's hip hop. 별거 없어 epic high 남들처럼 Jay-Z Nas classic animatic what the dog is that. In my mind don't care one don't ready to die. Eminem과 the chronic과 그 다음 명작 the 2001 Dexter Blackstar it be rockin' be rockin' see else move this is deep poppin' 나 고쳤어 아주머니 그때 나 아주머니 할 말이 많았어 남들이 해주는 얘기도 부족하다 느꼈지 이제는 억지 거지 덕지 덕지 발라 가다라치고 썼지 That was it, that was it 내가 된 시점 하수 지사의 백지에 모두 아는 나 잠시 끼워 그리고 지웠어 피웠어 빛 위에서 만큼은 난 자유로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잘한다 K-POP, Bugalo, King Ta, Old School, Rhythm Ta, Back Hit, With Target, Rhyme과 혀를 밀착 두각을 나타내 지금은 Rap Dance, 교체 Pop, Promoter, 다 듀버버 위 Happy Kai, 서툰 나 이력 써서 무명게 무대로 Fly 아무것도 모른 날 일으켰지 매일 내 맘은 홀리나 디스링 몸으로 비염만 했었던 비기와 투팍은 나서 날도 하나같지 Homeworld, 내 세상을 만들기 전에 Cold 그가 금요일 밤을 비출 때부터 더 영감을 받고 썩어낸 고급 Mac Miller, 카네 캐드릭 그들의 음악은 내 귀에 부딪혀 매우 미쳐, 가게 테두리 잡아둔 내 삶의 최고의 뮤지션 끝없는 딕션, alright 내 본능 이거라 어떤 랩이든 어떤 춤이든 감각적인 내 경각 이제 내 삶 속의 공간은 힙합으로 녹아 오늘도 wild for the night 내 몸은 feel like it's ain't the world I'm gonna get you to know I'm gonna get you to know I'm gonna get you to know